래퍼 두요 SP 우리 랩에 귀 기울여 Listen up yo 박사 노조교 스타일 따라 이것이 우리 팀워크 자 새로운 팀워크 우리 SP는 네 명 번번이 다 별로였던 것들은 다 잊어 You know my name 모르시는 분들께 천천히 전할게 구구절절한 내 이야기 녹음이 끝난 뒤 집으로 가는 길 외로움은 싫지만 익숙해진 상실 과정보다 결과 내 같이 사는 방식 시기를 놓친 돼지와 난쟁이의 시 SP와 J의 보금자리 충무로의 삶이 어디로 흐를지 나만이 알겠지 늦가기 신인 우리 어디까지 갈지 걱정과 근심들은 버린 지 오래 뜻이 선 곳에 길 빛이 바라는 순간 인생에 반짝거리는 지금이 전성기 괜찮은 빛과 쓸만한 라이머 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줄 SP의 라이너 SP의 래퍼 두 명 우리 랩에 귀 기울여 Listen up, yo. 우 박사 노조교 스타일 따라 이것이 우리 팀워크 SP의 래퍼 두 명 우리 랩에 귀 기울여 우 박사 노조교 스타일 따라 이것이 우리 팀워크 이 도시의 탁한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은 별을 본 적 없어 어느 작은 마을 쏟아지듯 많은 별들을 본 적 있어 내게 그런 가슴 벅찬 순간들의 이야기라 나도 꺼내보고 싶어 버스에 앉아 창밖에 지루함에 이어폰 넘어 세상이 침묵할 때 세상 밖 생각과 꿈들을 너와 나누고 싶어 하지만 버리고 싶어 그렇게 날 이성칼로 또다시 등을 질러 돌아보면 친구 하 그만해 지쳐 매일 밤 고민해 조각들을 맞추기 싫어 지하에 묻혀있던 늦깎이 신의 shit 11역 두공에 있다 yeah. 귀찮은 빛 그리고 쓸만한 라이머 다른 더 많은 걸 보여주래 라이머 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거쳐 난과 도기 적단계의 끝에 한 발을 걸쳐 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거쳐 난과 도기 적단계의 끝에 한 발을 걸쳐 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거쳐 난과 도기 적단계의 끝에 한 발을 거쳐 여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난관을 거쳐 난과 도기 적단계의 끝에 한 발을 걸쳐 신나는 상상 시간은 잠깐 멈췄을 뿐 다시 희망을 갖자 오! 시작은 언제나 긴장돼 살짝 반짝 빛나는 밤을 꿈꾸지 항상 주위 사람들 우릴 막을 뿐 이 길이 옳은 길인지 헷갈려 가끔 잠든 사이에 하늘을 나는 단꿈 자꾸 포기하지 못하는 가슴이 하는 말은 절대 가늠하지 못할 큰 뜻 우리는 조금 다를까 이 하늘과 내 마음 한구석에 부푼 희망은 모두 같은 마음이 그린 세상 생각과는 다른 해답을 찾기 위해 난 여기까지 왔다 괜찮은 빛과 쓸만한 라이머 더 많은 걸 보여줄 여기 SP의 라이너 SP의 래퍼 두 명 우리 랩에 귀 기울여 Listen up, yo. 우 박사 노조교 스타일 따라 이것이 우리 팀워크 SP의 래퍼 두 명 우리 랩에 귀 기울여 우 박사 노조교 스타일 따라